어디는 두껍게 하지만 이젠 펼칠 거야 숨겨도 날개 누구보다 높게 올라가 I'm so fly 3년 6개월이라 시간은 내게 약 하루하루가 더 이상 짐이 아닌 기대감 잃을 게 없어 왜냐면 내게 날 숨쉬게 하는 음악과 지원과 무대가 있기 때문에 난 계속 노래하겠지 1분 1초가 1년 같았던 시간이 어쭈 보여줄게요 나를 보여줄게요